있었지. 내가 날 보인 그날은 상편한 나라고 생각했던 내게 착각이었었지. 내 손에 잡는 널 보며 이제 내 맘이 내게 I'm not afraid.